2019년 11월 5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 렘넌트다운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러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른들은 아무래도 젊고 활기차고 추진력도 있고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고 렘넌트답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린 친구들은 말씀도 잘 정리되고 학업 현장에서도 서밋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렘넌트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렘넌트다운 렘넌트들은 바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살고 싶었던 그런 삶을 응답의 기준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었던 그 삶에 도달하지 못하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죠. 하지만 분명 하나님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들을 최고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또 먼 길을 돌아야만 하겠죠. 그래서 저는 제 기준을 내려놓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 돌입했어요. 그 도구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이 방송을 주셨는데 이걸 받아놓으니까 또 제 기준대로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내려놓고 또 기도하다가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내일 또 속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서밋타임은 매일 24시 하니까요. 또 깨달으면 되겠죠. 내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한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래요. 나 스스로를 가두던 틀이 깨지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서도 살아나고 살릴 수 있겠죠.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자부심을 날마다 회복하고 다른 기준을 내려두는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무를 심고 뿌리를 깊게 내리게끔 하는 이유는 열매를 반드시 거두기 위함이니까 우리가 먼저 조급하지 말자고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밋 타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